예, 서울 올림픽 바로 오늘 개막이 됩니다. 똘기덩이 호치 새초미 자축인묘 치키치키 차카차카 초코초코초 매일 저녁 5시면 만화를 보기 위해 텔레비전 앞으로 달려갔던 그때 그 어린이 위한 방송 요리보고 조리봐도 매력있는 추억팔이 팟캐스트 팔팔한 애니메이션 지금 시작합니다. 자, 저희가 인사는 최대한 절제를 하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많기 때문에 내용이 많기 때문에 네. 그래도 인사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양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인덕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도 여전히 우리 PD님과 그리고 화덕님, 꿀덕님이 같이 해주고 계십니다. 왜 인사할 기회를 훔치는 거죠? 인사하게끔 하려고요. 네. 네, 그거 말씀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꿀덕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화덕입니다. 네. 그리고 여전히 화덕. 말씀 없으신 PD님께서 네. 감기 걸리셔가지고 아, 네. 소호됐을까? 여름 감기가 사실 네. 네. 개도 안 걸린다고 하는데 사실 개니까 안 걸리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냉방병이 심해서 네. 네. 지금 저희가 녹음을 하는 시점이 여름에서 가을이 딱 돼가는 딱 갑자기 딱 좋은 바뀌는. 시절이라서 지금 네. 정말 딱 놀러 가면 정말 좋은 시즌인 것 같아요. 네, 어디로 놀러 가고 싶나요? 저는 정말로 쉬고 싶어요. 지금 되게 쉬고 싶은 상태예요. 네. 어디든 아니, 쉬고 계시지 않으세요? 지금? 아니요, 저 되게 바빠요. 돈이 안 되는 걸로. 그게 중요한 거지. 아, 네. 돈이 안 되는 걸로 바쁜. 네. 어떻게 화덕님은 또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저 잘 지내고 있습니다. 잘 지내고 계세요. 좋겠다. 그럼, 나 저런 멘트 좀 쳐봤으면 좋겠어요. 아까 이비자섬 말씀하셨잖아요. 네, 이비자섬 가고 싶으신가요? 네. 저희 지금 멤버 중에 한 분이 스페인으로 휴가 가신다는 분이 계셔서 제가 네. 이비자를 갔다 와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혹시 다녀오신 적 있으세요? No. I wish I could. 이야. 이야. 이야. 카츠다 다녀오신 분한테 지금 영어로 평가를 받았어요. 와, 칭찬받은 것 같아요. I wish I could. 네. 그래서 이비자를 좋아하는 거 보면 클럽 음악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바닷가를 좋아하는 거예요? 아, 바닷가를 좋아하는 거예요? 네. 아, 섬을 좋아하는 거예요? 바닷가. 남이섬 갔다 오세요, 남이섬. 남이섬은 섬이 아니죠. 아, 바닷가 아니지. 네. 이런 데서 이렇게 수준 나왔어. 수준 나왔어. 네. 제주도 한번 갔다 오시지? 제주도도 갈 시간이 없고 돈도 없고. 네, 로또만 사고 있어요, 요즘에. 아, 로또 탈 돈 있어요? 네, 로또는 제가 투자를 하죠. 되신 적이 있나요, 그러면? 5등은 되신 적 있어요. 5등이 얼마죠? 5,000원. 5,000원. 된 적 있어요? 아, 저는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 로또. 한 번도 안 해봤어요? 네. 그게 꿈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꿈을 꿔야 돼요, 꿈을. 예지몽이라고 하잖아요. 막 된 것처럼 얘기하는데? 이번에 꾸러기 수비대를 보면은 뭔가 꿈을 꿈을 꾸지 않을까요? 아, 그렇네. 아니, 저 예지몽 꿨다고 얘기 안 했었나요, 혹시? 아니요. 친구가 나타나서 갑자기 로또 얘기로 갔는데 친구가 나타나서 옷을 세 벌을 줬어요. 16, 24, 36만원. 가격이 딱 기억이 나는 거예요. 꿈에서 깨어났는데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길로 바로 이제 로또를 사러 갔어요. 사가지고 그 숫자만 지정을 하고 나머지 다 자동으로 돌렸죠. 그랬더니 정말 신기하게 그 숫자 다 맞은 거야. 나머지 숫자가 다 안 맞았어요. 5,000원 됐네. 5,000원 됐죠. 한 번만 더 넣으면 되겠네. 그 친구가. 두 개만 더 맞아서 진짜 완전 횡재하는 그 친구한테. 건데. 그 친구한테 얘기했죠. 너 왜 옷을 세 벌밖에 안 줬어. 뭐래요,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하면 다들 다 거짓말이라고 하는데 진짜거든요. 이 꿈을 꾼 게 진짜고 그리고 실제로 저희 학교 고등학교 때 선생님이 로또를 분석을 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수학 선생님인데 그분도 어떤 꿈을 꿔가지고 매번 2등이 당첨 되신 분이 있었어요. 와, 2등은 얼마죠? 2등이 몇 천만 원이죠. 그럼 선생님 안 해도 되겠는데? 그리고 또 세상에 또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우리의 희망을 품으면서 꾸러기 수비대 특히 찡찡이를 연상하면서 계속 방송을 즐겁게 했으면 좋겠네요. 네네네. 그래서 저희가 꾸러기 수비대를 2부를 할 차례인데요. 네. 네.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동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네. 네. 뭐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 동화를 많이 읽어봤을 것 같은데 여기 분들 기억하시는 또 동화가 나름 있을 거고. 네. 뭐 인더님 같은 경우 어떤 동화가 좀 기억이 나시나요? 동화, 저는 그림 동화를 되게 좋아해서 그림 동화 총 10권짜리 책 중에 9권까지 샀어요. 그 어렸을 때 책 읽는 걸 되게 좋아해가지고 우리나라 전설 같은 이야기도 되게 많이 읽었는데 네네. 특히 저는 공포전설 되게 많이 읽었던 것 같아요. 공포특급 아니에요? 공포특급? 공포특급은 아니고 공포전설. 되게 막 요상한 지역의 전설들을 모아놓은 책이 있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무슨 일이 닥치면 넘치는 우물인가 그 연못이 있대요. 그 연못이 지금까지 두 번 넘쳤는데 한 번이 임진왜란 때 넘쳤고 한 번이 한국전쟁 때 넘쳤는데 세 번째는 언제 넘칠지 모른다 이런 식으로 책 끝났네. 얼마나 무서웠냐. 왜냐면 우물이 그게 있어요. 정확히 있는 거예요. 그게 그 책에 있었어요. 우리나라 어딘지 모르겠는데 되게 그냥 만들어내면 있을 것 같은. 아, 그래서 그때 한창 그 밀레니엄이잖아요. 언제 망할지 모르는 그런 불안감 속에서 되게 네. 무섭게 읽었어요. 그런 괴담이 얼마 전에 있었잖아요. 그 페이스북에서 봤던 건데 7년 후엔가 소행성이 이제 지구에 침동, 지구에 딱 충돌을 한다고 막 그런 것도 그럴 있었어요. 그럴 경우 우리 집 위로 바로 떨어졌으면 좋겠다. 왜요? 그래야 가장 타격이 이게 내가 죽는지도 모르 죽을걸요? 뭐 그런 걸로. 네네네. 그 밀레니엄 괴담하니까 생각나는 게 있는데 딱 99년에서 2000년으로 넘어갈 때 Y2K라 해서 그렇죠. 말이 많았죠. 그래서 뭐 2000년으로 딱 돌아가자마자 숫자 같은 게 좀 착오를 일으켜서 큰일 난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때 또 Y2K라는 가수가 있었던 거죠. 그렇죠. 그렇죠. 아, 저 엄청 좋아해요. 저는 어렸을 때 그 Y2K 얘기하는 줄 알았어요. 그게 어떻게 위협적이에요? 그렇죠. 저는 어렸을 때 몰랐으니까 그때 저는 정말로 순수한 아이였기 때문에요. 그래. 왜 그렇습니까? 지금 안 순수한 소리인데? 아 지금도 순수합니다. 여전히 순수악. 아 순수. 아니 아니. 정제된 악이잖아요. 완전. 되게 정말로 이런 소재가 몇 년에 한 번씩 약간 돌고 도는 소재인 것 같은 게 네. 저는 대학교 입학할 때 2011이라는 영화가 그때 나왔거든요. 그래서 2012년 네. 학번이에요? 아니요. 학번은 2012년이 아닌데 2012년이 되기 전에 나왔어요. 그 영화가 나왔어요. 네, 그 영화가 나왔어요. 그래서 과연 2012년에 정말 지구가 멸망할까? 되게 과학적 근거를 댔더라고요. 마야력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근데 뭐 멀쩡하더라고. 그래서 역시나 이건 또 상술이구나, 마케팅이구나. 그렇습니다. 그 사실 사람들의 마음이 제일 불안할 때 그런 종말론이나 이런 게 많이 동화 얘기하다가 갑자기 왜 종말론을 그래서 제가 가장 생각이 많이 나는 동화? 저도 전래 동화가 생각. 근데 나는 동화가 그렇게 잔혹한 것만 기억이 날까요? 그게 제일 자극적이니까. 그런가? 그 그린 동화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어요. 계모가 이제 그 자식이 마음에 안 들어서 죽여버리려고 이렇게 큰 트렁크 같은 게 있잖아요. 보물상자 같은 거. 거기다가 내가 사과를 넣어놨으니 그걸 꺼내 먹으렴. 그래서 아이가 엄마 어디 있어요? 그랬더니 고 안에 고 목 좀 더 집어넣어봐. 그래서 엄마 어디 목 좀 몸을 그러면서 삶 속으로 몸을 집어넣은 거죠. 그 순간 엄마가 문을 팍 닫아서 목이 잘려 죽였어요. 그 그림 동화에 나왔다니까. 이야. 그래서 그 뒤로 저 트렁크 같은 게 무서워서 잘 못 다가가요. 차 있어요? 아니 없는데 있을 거거든? 걱정을 할 필요가 없으시죠. 지금 뭐 걱정할 필요 없죠 뭐. 그래도 이분이 되게 일종 면허도 있으신 분이고 네 그쵸? 네 또 뭐 있죠? 한국사 자격증? 한국사 자격증 네. 이 시대의 취업인이라면 가지고 있어야 돼. 네. 그리고 또 어릴 때 되게 책을 많이 보신 분들 아니면 또 강제적으로 되게 많이 봤었잖아요. 왜냐면 학교에 교실 내에 뭐 학급 문고 이렇게 있어가지고 저희 때는 집에서 안 읽는 책을 가져와라 라는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책을 읽을 때마다 스티커를 붙여가지고 누가 1등을 하느냐 이번 달의 독서왕 이런 것도 있었거든요. 뭐 다들 경험 있지 않나요? 네 저는 전에도 한번 얘기했었듯이 그 경쟁에서 졌고 그게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그때 못 들은 분들을 위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저희 학급문고를 읽고 독후감을 써오면 선생님이 스티커를 하나 줬어요. 그래서 이제 그 반 맨 뒤 벽에다가 모든 친구들의 이름이 다 있고 약간 영업사원들 실적하듯이 그 사람 이름 위로 스티커를 하나씩 차가차가 올리는 거예요. 네. 근데 저랑 경쟁하던 친구가 하나 있었거든요. 근데 걔는 나도 하루에 책을 하나씩 읽는데 정말 무시무시한 속도로 읽어와서 아니 쟤는 정말 읽는 건가 아니면 가짜로 쓰는 건가 의심이 들 정도로 속도가 빠른 거예요. 나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속도였어요. 그래서 걔도 근데 나를 느끼고 있던 거지. 서로 경쟁이니까. 근데 나는 제가 가지고 있던 책 중에서 학급 문고는 내가 사실은 아끼는 책을 안 내놓게 되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던 책 중에서 동네 어른이 책을 이렇게 한 포장을 주셨는데 거기에 안내의 일기라는 책이 있었어요. 네. 초등학교 2학년의 생각에서는 남의 일기책을 도대체 뭔 재미로 읽는가. 남의 일기책을 왜 봐? 이러면서 그걸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거를 사다가, 그러니까 가지고 학급 문고에 내놓은 거예요. 했더니 걔가 어느 날 갑자기 되게 재수없는 표정으로 나한테 와서는 딱 진짜 야 그 책 나 봤는데 재밌더라 이러는 거예요. 초등학교 2학년이. 네. 그래서는 뭐, 아니 남의 일기책이 뭐가 재밌어? 그리고 읽었죠. 어땠어요? 네? 재밌던데. 다 읽었어요 남의 일기? 아니요 저는 안 읽었어요. 저 네덜란드 여행 가기 전에 읽고 그다음에 안내 집에 가봐야겠다. 그때 읽어봤던 기억나요. 초등학교 2학년이 그걸 읽고 야 재밌더라 이 정도. 그러니까 걔가 되게 나는 되나? 뭔가 약간 비리가 있을 것 같았어요. 왜냐면은 어떻게 하루에 한 권 이상 책을 그렇게 읽어낼 수가 있는가. 결국 그 비리는 밝혀지지 않았나요? 안 밝혀졌죠. 그걸 내가 어떻게 독서왕은 그 친구하고. 네, 그 친구가 결국 독서왕이 됐는데 나는 납득할 수 없었어요. 추측컨대 네. 그분 어머니께서 치맛바람이시거나 네. 아 우리 엄마도 만찬았는데 공학을 다투는데 공학을 다투셨어. 재밌는 에피소드 없었어요? 두 분은? 또 다들 책을 안 읽으셨나? 학급 문구하면 네. 또 전 생각나는 게 있는데요, 제가 학급 문구에 인어공주 책을 갖다 놓은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인어공주 책의 삽화가 좀 약간 야했어요. 그쵸. 그게 네. 그 인어공주가 이제 다리가 생겨서 해변가로 밀려온 장면인데 그 장면이 알몸이었거든요. 그쵸, 그쵸. 저는 그 책을 제가 왜 갖다 놨는지 모르겠는데 갖다 놨거든요. 어느 날 보니까 그 장면만 찢겨서 없어졌더라고요. 몇 학년 때였어요? 2학년 때. 어? 아니, 제가 갖다 놨어요. 너무 어린 나이인데? 그쵸, 2학년 때인데 참. 그 친구 잘 살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본인의 또 다른 자아가 아니에요? 집에 가서 뒤져보면 나오는 거 아니야? 저는 기억이 남는 게 네. 몇 학년인 때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 담임선생님이 되게 좋은 분이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런 수기집이라고 해야 되나요? 책을 보고서 네. 느낀 점 같은 거를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이렇게 쭉 모든 조언들이 다 한 번씩 쓸 수 있게끔 했던 거거든요. 그게 되게 책에 대한 감상이나 이런 거를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는 되게 좋은 방법이었던 것 같아요. 몇 학년 때예요? 저는 학년이 잘 기억이 안 나네요. 4학년 아니면 6학년인데 되게 학학 되게 준이가 순식간에 학수적이라고 해야 되나? 지적으로 변했다. 왜냐면은 그렇게 잘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주신 선생님들을 기억에 많이 남지 않나요? 저 그런 선생님이 제가 되게 트러블 메이커 학생이기 때문에 선생님들한테 그렇게 훌륭한 학생이 아니어서. 아 트러블 메이커였어요? 예, 저 되게 반동분자였어요. 아 진짜요? 네, 딱 느껴지지 않아요? 저에게서 되게 삐뚤어진 애라는 게. 그리고 사실 저는 학급 문고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었던 게 있어요. 뭐냐면은 가장 인기 있던 책. 되게 너덜너덜해졌던 책들 있잖아요. 그게 우리 어렸을 적에 사실 그 책이 있었거든요. 게임북. 게임북 알아요? 그 책이 있는데 넘기다 보면 몇 페이지로 가시오. 그래서 이렇게 미로 풀어서 몇 페이지로 이동 이러면 막 그런 식으로 막 이동하는 책들이 있었잖아요. 그게 우리 때는 스마트폰이 없었으니까 그런 게임북을 갖고 오면은 애들 다 돌려보는 거죠. 너덜너덜해 체질 때까지. 그리고 또 인기 있었던 책이 만화책은 학교에서 허용되지 않았지만 네. 학습 만화는 나름 허용했잖아요. 그래서 그때 한창 금호신화 이런 책들 그 시리즈 있었거든요. 우리나라 전속 뭐 사시남정기 홍길동전 네네. 이런 우리나라 전설 책들을 만화책을 한 권짜리 만든 거 그거 되게 인기 많았는데 저도 사실 구운몽을 학습 만화로 처음에 접했는데 봤을 때 좀 충격이었던 게 구운몽이 이제 부인들이 정확히 몇 명인지 혹시 아시나요? 되게 많지 않나? 그래서 아니 이 사람은 왜 이렇게 부인들이 많지? 뭔가 어린 나이에도 참 네. 부러웠어요? 뭐가 부러운지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네, 네. 뭐가 부러운지는 예. 네. 그 학급문고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게 그 책뿐인가요? 학급문고요? 네. 그 제 경우에는 그때 사오정 시리즈나 이런 게 되게 많이 히트를 쳤던 때라서 사오정 책 엄청 많이 봤고 공포특급 이런 거 진짜 많이 봤고 공포특급 이런 책도 너덜너덜 때 히트 왜냐면 때까지. 그때 토요미스테리나 아니면 이야기 속으로 이런 게 되게 많이 방영을 하던 때라서 네. 네. 그런 게 인기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다음 코너 동심 파괴 코너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네. 발달한 애니메이션. 호치마키 기가 나란히 앉아 저녁 노을을 바라보며 와인을 마시고 있다. 둘은 연인처럼 보인다. 아, 항상 동화 나라에서 블랙 전사들과 싸우느라 바빴는데 이렇게 모처럼 여유를 즐기는 게 얼마만인지. 특히 키키, 너처럼 예쁜 닭과 함께 여유를 즐길 수 있어서 정말 기뻐. 역시 인생은 연인과 함께하는 것이 최고인 것 같아. 안 그래? 자, 우리의 미래를 위해 건배할까? 나도 마찬가지로 기뻐, 호치. 우리가 이런 사이가 될 줄 누가 알았겠어? 똘기 대장과 새초미는 오래전부터 썸을 탔는데 아직도 썸만 타고 있지 뭐야? 미적지근한 녀석들 같으니라고. 키키, 그런데 너의 목소리가 좀 이상해진 것 같다. 아무튼 난 딱 봐도 우람한 호랑이고, 키키 너도 성숙한 매력 때문에 인기가 많잖아. 너의 그 성숙한 매력이 시청자 어린이들을 설레게 한다던데 말이야. 그런데 호치, 원래 고양이 여자친구가 있었잖아, 쿠키 말이야. 너네도 완전 닭살 커플이었는데 어째서 헤어지게 된 거야? 우리 귀여운 키키 질투하는 건가? 아니 아니, 그런 건 아니고 우리 사이를 위해 정리할 건 확실히 정리해야 되지 않겠어? 신경 쓸 건 없어. 쿠키와는 이미 6년 전에 끝났다고. 이제 내겐 너뿐이야, 키키. 그런 쿠키는 어떻게 된 거야? 갑자기 사라졌는데 넌 별로 신경 쓰지 않는 것 같더라. 키키, 그런 건 우리 사이에 중요하진 않아. 지금 여긴 우리 둘밖에 없고 나는 오직 너만 생각하고 있다고. 그게 중요한 거야, 알겠니? 여자친구가 사라졌는데 별로 신경 쓰지 않았던 걸 보면 너네 둘이 심각한 사이는 아니었나 봐. 그렇지, 바로 그거야, 키키. 난 너처럼 성숙한 스타일이 좋아. 쿠키는 뭐랄까 너무 아이 같았거든. 그러니까 너무 신경 쓸 필요 없어. 이제 우리 둘이 행복하면 되는 거라고. 하긴 내가 꾸러기 수비대 중에 제일 글래머긴 하지. 자, 과거는 잊고 우리의 미래를 위해 건배나 한번 해볼까? 짠! 짠! 고치, 키키. 어! 이럴 수가! 쿠키 고양인데다가 머리색이며 피부색이며 쿠키를 꼭 닮았는데 쿠키보다 훨씬 성숙해. 어떻게 된 거지? 뭐라고? 쿠키라고? 네 전 여자친구 말이야? 호치,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다들 여자친구 걱정되지 않았어? 그리고 키키, 내가 없는 틈을 타서 성숙한 매력을 호치를 꼬셔? 거기 넘어간 호치, 너 그런 호랑이였니? 뭐 그런 건 아니고. 저 고양이가 쿠키라니, 여긴 뭐하러 온 거지? 얼른 썩 꺼져! 야, 넌 아직도 내가 쿠키를 보여? 잘 봐. 나 이제 더 이상 쿠키가 아니야. 이제 난 이 만화에서 가장 클래머스란 마녀로 변신한 헤라다. 아니, 이럴수가. 쿠키, 아니 헤라. 아니, 쿠키가 저렇게 글래머가 되다니 정말 놀랍군. 키키보다 훨씬 예쁘잖아. 쿠키가 저렇게 될 줄 알았다면 진작에 진지하게 작업을 했었어야 하는데. 아니 지금 내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쿠키! 아니 헤라, 난 당연히 널 잊지 않고 있었어. 언제나 생각하고 있었다고. 그러니까 다시 우리의 친구가 되지 않겠어? 아니 호치, 뭐라고? 아까 나만 생각했다 했잖아. 아하, 난 마음이 넓은 호랑이라서 다 한꺼번에 생각할 수 있다네. 아, 닥쳐. 정말 가가 아니구만. 너희들은 날 모두 배신했어. 내가 영원히 사라졌을 줄 알았지. 가만 있지 않겠다. 복수하고 말겠어. 안 돼, 헤라. 잠깐만. 거기서 헤라. 왜 너는 나를 만나서 왜 나를 아프게만 해. 내 모든 걸 다 주는데 왜 날 울리니. 아, 저는 꿀덕님의 성조난 연기를 정말 네, 잘 들었습니다. 성조난 연기. 감상 한번 들어볼까요? 어려웠습니다. 어려웠었나요? 많이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어, 지금 목에다 파스도 붙이고 말이야. 아, 방금 전까지, 어. 어제까지 프로레슬링 하라고 하다 온 사람이 지금. 네, 아무튼 이렇게 한편의 막장 드라마를 들어봤는데요. 꾸러기 수비대의 충격적인 전개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짠 꽁트인데요. 네, 여러분들 잘 즐기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뭐, 하지만 만화 후반부에 호치와 키키, 그리고 마녀 헤라. 헤라는 쿠키죠. 이 사이에 삼각관계가 정말로 등장을 하고요. 물론 이렇게 뭐 막장스럽지는 않습니다만 만화가 꽤 진행된 후에 갑자기 호치와 키키의 로맨스 분위기가 조성되고 헤라와의 삼각관계가 등장하는데 어떻게 보면 좀 사실 뜬금은 없긴 해요. 이 삼각관계 이야기가 시작되면서 똘기의 비중이 갑자기 줄어들고 호치가 주인공처럼 부각되기 시작합니다. 로맨스가 네. 갑자기 도입이 되죠. 네네. 일각에서는 이제 후반부로 갈수록 호치의 비중이 많이 커져서 호치가 주인공 아니냐 이런 말들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뭐 아무튼 이렇게 시작된 헤라의 처절한 복수극이 방송을 시청하던 어린이들한테 충격과 공포를 선사했는데요. 이 헤라는 무려 7명의 꾸러기 수비대를 자기 손으로 죽이고 맙니다. 네. 그리고 그 과정이 하나도 잘리지 않고 방송에 다 나가게 돼요. 그게 진짜 저 좀 진짜 충격적이었는 게 네. 이게 총 39화인데 네네. 이게 정말로 끝에서 3회 만에 모든 멤버 중에서 7명이 죽었다. 7명도 더 죽지 않나? 3명 남기고 다 죽지 않아요, 진짜로? 맞아요. 그것도 맞아요. 막 어느 기 그 막 정말 어떤 조짐을 보이는 게 아니라 갑자기 확확 죽어요. 네. 그렇다 보니까 보고 있던 그 어린이의 마음이 진짜 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 것도 맨 처음 죽는 게 그 떵이랑 소랑 그다음에 드라고거든요. 네. 걔네가 맨 처음에 죽을지 누가 알겠어. 특히 드라고가 죽을지 그것... 설마 막. 예, 네, 진짜로 용암에 휩쓸려서 갑자기 욱 하고 죽거든요. 설마 정말 죽었나 하는 참에 다음 해부터 정말 줄줄이 도미노처럼 캐릭터들이 다 죽는 거예요, 진짜로. 결국 이렇게 사실 애니메이션 상에서 주인공이 되는 캐릭터들이 죽는 만화는 한 번도 없었잖아요. 거의 없죠. 네, 그러니까 이게 네. 엄청 충격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어린이들의 마음이 완전 산산조각이 났는데 어떤 장면들인지 한번 알아볼까요? 친구를 혼자 보내서야 안 되지. 곧 뒤따라가도록 해주마. 아치! 내가 여기 있는 한 내 친구를 절대 못 건드린다. 마지막에 비명을 지르는 게 새초미 목소리죠. 아, 이게 그건가요? 그 이게 그 이 만화가 어떻게 내용이 전개가 되냐면 쿠키라는 원래 착한 고양이였다가 악마 고양이로 변한 헤라가 악의 조작으로 인해서 얘가 그 나쁜 고양이가 되거든요. 악마가 얘를 나쁜 고양이로 만들기 위해서 그 12지 간지를 정확히 해서 달리게 되라잖아요. 그때 오로라 공주가 모두 동시에 출발을 해야 돼요. 밤 12시에 모두 동시에 출발을 해야 돼요. 이렇게 정해줬는데 악마가 오로라 공주를 변신을 해서 쿠키한테 너만 특별히 5분 전에 출발하게 해줄게 이런 식으로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쿠키가 부정 출발을 한 것처럼 되면서 타락을 하게 된 거죠. 오로라 공주도 변호를 해주지 않았거든요. 자기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쿠키가 악마 고양이 헤라로 섹시하게 변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헤라는 자기가 혼자 할 수가 없으니까 부하를 고양이 또 다른 고양이 네 마리를 부하로 이제 잡고 있었는데 이제 하나씩 또 꾸러기 수비대랑 싸우다가 한 명씩 그쪽은 먼저 죽어요. 근데 우리가 악마가 죽는 건 솔직히 익숙하고 좀 당연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끝에서 사마를 남겨두고 갑자기 꾸러기 수비대 멤버들이 한 명씩 사망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중에서 이제 그 헤라가 데리고 있던 고양이 네 마리 중에 2호가 정확하게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쇼콜라였나 이름이? 그 친구가 얘는 원래 헤라의 몸에서 태어난 또 다른 쿠키인 거예요. 그래서 얘가 착한 캐릭터인데 은근히 이제 마음속에서 약간 이렇게 살면 안 돼. 얘네들이 이렇게 악하게 하면 안 돼. 이러면서 꾸러기 수비대를 도와주려고 했는데 그 꾸러기 수비대가 옛날에 쿠키가 살던 집으로 가서 뭔가 단서를 찾아보려고 하기 위해서 갔고 그거를 그 부하가 그 2호가 데려간 거예요. 근데 그 집안에 헤라가 있었고 먼저 집안에 그때 아마 마초였을걸요. 지금 소리 난 게. 네. 마초가 다른 친구들을 구하기 위해서 먼저 이제 똘기랑 걔네들을 밀어내요. 그리고 문이 갑자기 닫히면서 요롱이랑 그 다음에 제가 기억하는 미미가 들어갔나? 그쵸. 그리고서는 마초랑 한 마리는 또 누가 뭔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네 마리가 찡찡이를 아마 구하다가 하지 않았나요? 아, 찡찡이. 찡찡이는 끝까지 살아남죠. 찡찡이를 아마 여기서 구했던 그쵸. 밀어낸 게 찡찡이죠. 그래서 그 나머지 집안에 갇혔던 진짜 그 갇히는 과정까지 너무 좀 무서운 거예요. 갇혀가지고 얘네가 나가지도 못하고 막 문을 열겠다고 막 이랬는데 나가지도 못하면서 약간 불이 난 집에서 갇혀있는 것처럼 캐릭터들이 막 그렇게 헤라가 처단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태까지 사랑했던 그 캐릭터들이 그렇게 갇혀서 한 명씩 막 죽어나가는데 진짜 그 과정이 정말 끔찍하더라고요. 정말 제가 이거를 어렸을 때 봤으면은 진짜 충격받았을 것 정도로 잔인했어요. 네. 네. 지금 들어도 충격이잖아요. 네, 막 지금 들으면 아 이러는 게 그렇죠. 저는 네. 근데 오히려 이런 비극적인 결말 때문에 자꾸 저는 아까부터 임팩트를 말하고 있는데 계속 임팩트 있게 가는 것 같다라는 느낌도 있어요. 어렸을 때 저희가 받아들인 입장을 또 임팩트랑은 또 다른 의미인 것 같아요. 왜냐면 그렇게 내가 좋아하는 캐릭터들이 다 죽어버리는 그런 구성은 없었으니까 멋있게 싸우다가 네. 막 이렇게 윽윽 하다가 막 정말 친구들을 위해서 내가 대신 희생할게 이것도 아니고 집에 갇혀서 그렇게 막 물에 빠져 죽듯이 사실 게. 근데 이건 다른 얘기를 가져오긴 게 하지만 드래곤볼을 보면 굉장히 많이 죽거든요. 아 그렇긴 하죠. 굉장히 죽지만 물론 거기서는 이제 또 용신으로 살릴 수도 있지만 죽는 걸로 따지면 또 만만치가 않죠. 맞아요. 아무튼 이렇게 되게 충격과 공포의 결말들을 보게 되는데 꾸러기 소비대는 동심을 파괴하는 만화로 이미 유명하잖아요. 네. 동심 파괴 코너에 꼭 맞는 만화라고 할 수 있죠. 이 만화는. 그래서 꾸러기 소비대를 만든 샤프트라는 회사가 동심 파괴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회사로도 널리 알려져 있어요. 네. 네. 일단은 이건 우리가 엔딩 들려드립니다. 시간에서 네. 이 친구들이 그게 다 죽던 친구들이 어떻게 부활할지 이따 다시 들려드리도록 하고요. 네네네. 왜 어떤 환경에서 이런 끔찍한 스토리가 개발됐는지 네네.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그쵸, 할게요. 이 회사가 만든 동심파괴 만화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네. 이 같은 회사에 그러니까 꾸러기 소비대를 만든 회사가 마법소녀 마도카라는 만화 애니메이션을 또 만드는데 이게 또 애니메이션 팬들한테 굉장히 충격을 준 만화라고 해요. 왜냐하면은 이 어떤 장면들이 나오냐면 마녀랑 싸우다가 머리를 물어뜯겨서 사망을 하고 그래가지고 이게 그 마법소녀잖아. 이름부터 마법소녀고 그러면 마법봉을 흔들면 샤랄랄랄라 해야 되는데 네. 그랬던 캐릭터가 갑자기 머리를 물어뜯겨갖고 대롱대롱 거리면서 그렇게 떵 죽어버리니까 네네. 그래서 이 이제 막 피가 막 팍 트진 않지만 네. 어쨌든 그냥 억 하고 쓰러지는 것도 아니고 그런 장면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멘탈을 보는 사람들 멘탈이 막 깨지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15세 관람가로 이제 정해졌다고 하는데 네. 사실상 그것도 약하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해요. 꾸러기 소비대 내에서 동심 파괴해줄 수 있는 얘기가 뭐가 있죠 또? 우선 정말 귀엽던 쿠키가 헤라로 변신하면서 의상이 변하지 않습니까? 네. 의상이 굉장히 비키니. 그게 동심 파괴인 건가요? 말씀하시면서. 동심 확장 아닐까요? 동심의 확장. 동공 확장. 동공. 저는 좋아하는 사람들 반응 너무 많이 봤거든요. 아, 그러니까 정말요? 딱 그 헤라라고 하면은 누님 캐릭터. 그렇죠. 네, 그런 누님 캐릭터, 섹시한 누님 캐릭터가 등장하니까 오히려 자극. 이게 뭔가 동심 파괴 아니라 동심 자극. 근데 우리 한번 솔직하게 얘기를 해봅시다. 네. 여러분이 어렸을 때 봤을 때 어떤 네. 느낌을 받았는지 한번 솔직한 대담을 한번 들어보죠. 저는 어렸을 땐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어렸을 땐 정말 그냥 고양이였죠. 한 마리 약간 큰 고양이. 하지만 다시 커서 다시 보니까 의상에 눈이 가더라고요. 의상인가요? 아니면 의상이요. 옷이 너무 반짝반짝거리고 이뻐서 옷이. 아, 옷이 이뻐서. 네. 여러분 어떠십니까? 저 이하 동문입니다. 진짜? 어. 어릴 때는 딱히 관심이 없고 어릴 때는 오히려 새초미 이런 사람이 이런 동물들을 더 좋아하지 않나요? 근데 커서 봐도 저는 그렇게 노출을 그렇게 막 네, 좋아하는 편은 아니어서. 아 지금도요? 와 다들 다 이렇게 막 그게 뭐 점잖은 척하는 사람들인지 몰랐네. 좀 망가지는 거 좀 망가지든가 그냥. 어? 여태까지 내가 다 박보검 공유 외쳤던 게 부끄러워서 지금. 아니 뭐 그들의 벗은 몸에 대해서 얘기하진 않았으니까요, 그렇죠? 그럼요, 저는 그런 그 연기와 이런 게 연기, 그렇죠, 연기 세계. 네, 연기 세계. 네, 이번에 부산행에서 한 그 연기 세계. 네, CF와 공포 영화를 넘나드는 공유님의 그 연기 세계에 감동한 거죠. 사실 부산행에서는 그 아이의 연기가 제일 좋았던 것 같은데. 아기 연기가 제일 짜증났는데. 네, 뭐 아무튼. 사실 그리고 역할 성역할이 좀 고정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네 맞아요. 네, 어렸을 때 봤을 때 잘 모르겠지만 지금 보면은 좀 그런 거를 여성분들이 좀 불편하게 느끼지 않을까. 맞아요. 항상 이 알바트로스 우주선 안에 뭐 음식을 먹을 수 있는 라운지 같은 공간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항상 여자 캐릭터들 그러니까 세초미, 미미, 키키 이 셋만 음식을 만들어요. 셋만 음식을 만들고 나머지 남자 캐릭터들 같은 경우에 그냥 띵까띵까 놀면서 자기들끼리 수다 떨고 주는 거 받아 먹고. 그렇죠. 그렇죠. 이게 굉장히 익숙한 성 역할 고정관념에 대한 아, 고정관념을 재현한 그런 얘기죠. 그런 거는 좀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여자 캐릭터들이 힘이 약하기 때문에 뭐 그 남자 캐릭터들이 보호해주는 그런 구성이 돼 있는 거는 네. 조금 아쉽긴 한데 저는 근데 그거 사실 말씀해 주셔서 알아. 아이고 그거는 사실 말씀해 주셔서 알았어요. 요리하고 있는 거 내가 왜 신경 안 썼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왜 내가 그렇게 신경 못 썼냐고 생각을 해보면 사실 마녀가 그 가장 악한 캐릭터 파워풀하게 나오는 게 헤라였기 때문에 그리고 뒤에서 조종하고 있던 것도 사실 여자 아니에요? 맞아요. 네. 대마왕 마라도 네, 여자 네. 목소리죠. 여자고 근데 생각해보니까 또 착한 쪽은 남자네? 그 빛의 신인가? 코로나 네, 같은 맞아, 경우에 맞아, 맞아, 맞아. 남자 목소리고 생각해보니까 오로라 공주도 이제 여자고 가장 호러기슈비들을 네. 지휘하는 네 근데 그 오로라 공주 같은 경우에 목소리도 정말 완전 막 하늘하늘하면서 힘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리고 계속 뭐 침대에 누워있고 좀 굉장히 수동적인 캐릭터로 나오잖아요 네네. 이런 점에서 지금 보면 좀 약간은 성 역할이 고정된 거에 대해서 거북하게 느껴지지도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럴 수 있겠네요. 네. 네. 그래서 우리가 동화 세계관에도 사실 여러분들이 훈훈한 결말을 맞는 어떤 그런 동화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반전이 되는 결말들을 가진 게 많이 있는데요. 네. 그중에서 네. 몇 개를 꼽아보면 뭐 인어공주. 네. 네. 원래 이제 동화가 어린이들을 위해서 이제 순화가 돼가지고 지금 그렇죠. 되게 착한 이야기 들려드리고 있지만 네네. 동심파괴 코너니까 우리가 네. 어렸을 때 봤던 동화가 사실은 얼마나 끔찍한 얘기인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네네. 그럼 꿀덕님이 한번 인어공주에 대해 설명을 해줄까요? 네, 인어공주를 말씀드릴게요. 디즈니 영화 인어공주에서는 인어공주 아리엘이 지느러미와 발을 교환하면서 왕자와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다는 결말이에요. 그리고 오리지널인 한스 크리스찬 안데르센의 원작에서도 바다에서 살 수 있는 힘 대신에 인간의 영혼과 인간 왕자의 사랑을 손에 넣겠다는 인어공주가 주인공인 점에서 변함이 없지만 결말이 다르다고 합니다. 인간의 발을 손에 넣기 위해서 칼로 도려내는 듯한 심한 고통을 수반하는 약을 먹은 인어공주는 왕자와 만나죠. 근데 왕자도 그녀의 아름다움에 매혹되지만 결국 왕의 명령으로 이웃나라의 공주님과 결혼하게 된다고 해요. 시련과 약의 통증으로 죽을 운명에 있는 인어공주의 언니가 바다의 마녀로부터 구한 칼을 건네요. 그리고 그 칼로 왕자를 죽이고 그의 피를 다리에 묻히면은 다시 인어로 돌아와서 고통에서 해방된다고 알려준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착한 인어공주는 신부의 옆에서 자는 왕자를 죽이지 못하고 결국 바다에 몸을 던져서 그녀의 몸은 녹고 거품이 되어 사라지고 만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결말은 같네요. 거품이 되어 사라진다는 거. 근데 디즈니 버전에서도 칼로 죽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 거품이 되고 안 되고만 차이가 있는 거 차이 아니에요? 디즈니 버전에서는 왕자가 마녀를 죽여서 아리엘이 왕자랑 계속 행복하게 살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이에 대해 변론을 한번 해보시죠. 그랬었나요? 안 봤어요? 제가 디즈니 거는 보질 않았어요. 집에 가서 꼭 보겠습니다. 네, 자료 조사를 해오신 분의 변론이었습니다. 아 그리고 또 다른 동화도 굉장히 잔혹한 경우였어요. 그 흔히 알려진 빨간 망토 동화 있잖아요. 이 동화 같은 경우에도 원래는 늑대가 할머니를 먹어버리고 그 할머니로 변장을 하는데 원래는 그 현대판에서는 그러니까 익히 알려진 버전에서는 이 빨간 망토가 할머니로 변장한 늑대를 알아차려서 결국엔 늑대를 잡고 무사히 위기에서 벗어나죠. 네. 그런데 이게 그 원작은 프랑스의 소설가인데요. 그 원작은 샤를 페로라는 사람의 오리지널 버전 같은 경우엔 늑대의 간계를 알아차리지 못해서 결국엔 빨간 마녀 또한 늑대의 먹이가 되고 마는 그런 비극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나중에 그 그림 형제가 이 샤를 페로 버전을 조금 수정을 네. 하는데요. 네네. 그림 형제 버전에서는 빨간 망토가 늑대에게 잡아먹히고 말지만 네. 나무꾼이 늑대의 배를 갈라서 할머니와 빨간 망토가 구출되는 그런 훈훈한 결말로 끝났죠. 하지만 원래 오리지널은 잔혹한 잔혹 동화입니다. 별로 생각보다 안 잔혹한데. 그렇군요. 덤덤하게 설명을 해서 그런지도 몰라요. 그런가요? 인덕님 백설공주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백설공주 같은 경우는 네. 이게 저도 어렸을 때 또 2000년대 초반이랑 90년대 후반에 이런 잔혹 동화 진짜 잔혹 동화 꽤 유명해 있었고 네. 그때 또 한창 이게 책이 좀 야했거든요. 그래갖고 애들이 또 돌려봤네. 백설공주의 야한 부분이 나왔나요? 왜냐면은 관심 보이시는데요? 부정하네. 그러니까 지금 제가 기억하던 버전은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자료 조사된 것도 그렇지만 왕자가 시체 성애자였다. 그래서 백설공주 시체를 그래서 가져간 걸로 그렇게 나왔던 버전이 있고 그리고 이제 어린이들 동화에서는 그 주인공이 용서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원래 원작에서는 백설공주가 절대 용서를 하지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해하려고 했던 큰 그러니까 새엄마를 데려와서 아마 그 자기랑 왕자 결혼식일 거예요. 그때 자기의 그 독사를 시도했던 거에 대한 보복으로 되게 달군 신발, 쇠로 달군 신발 신게 해서 계모가 그걸 신으면 사람이 너무 뜨겁고 괴로우니까 막 팔짝팔짝 뛰잖아요. 근데 그때 음악을 트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어머나 춤을 정말 강렬하게 추시네요 이렇게 되는 건데 실제로는 발이 타들어갈 것 같은 공통 속에서 그 계모가 이렇게 너무 고통스러워하고 있었고 백설공주를 그거를 보면서 즐기는 그런 악독한 여자로 예, 원작에선 그랬다고 하네요. 막 엄청 그렇게 그로테스크하거나 그렇진 않네요. 아직까지는. 근데 네. 그 왕자가 백설공주를 사랑해서 그런 게 아니라 시체 성애를 하기 위해서 백설공주 시체를 가져갔고 사실 내가 지금 방송이라서 얘기를 못해서 그렇지 네네. 데려가서 어떻게 했겠어요? 모르겠어요. 전혀 모르겠는데. 어 진짜? 묻어주지 않았을까요? 화장에 칠하고 묻어주지 않았을까요? 근데 불행히도 왕자가 이제 나의 꿈을 이루기 전에 딱 난쟁이랑 시체 그 관에 들려고 와서 들썩할 때 이제 안에 있던 시체에 목에 걸려있던 사과가 퐁 튀어나오면서 공주가 깨어나고 말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네. 그다음에 또 신데렐라 얘기가 있네요. 그렇죠? 네. 신데렐라는 네 요즘에 그러니까 지금 가장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는 그림 형제와 페로에 의한 것을 기반을 하고 있는데 뭐 결국에는 똑같은데 네 근데 마지막에 네. 이 원작 같은 경우에는 네네. 그 이복 언니와 어머니가 벌을 받는다고요. 네네. 그런데 이게 좀 묘사하면 잔인할 것 같은데. 아니요, 그냥 해주세요. 지금 우리까지 너무 약해 지금 사실. 신데렐라와 왕자가 결혼할 때 그 이복 언니 같은 경우에는 하얀 새에 의해서 두 눈이 파여진다고 합니다. 이게 애들이 보기엔 잔인하지 않. 반응이 왜 적지근하신데요? 사실 그 이복 언니가 원래 구두를 신으려고 했는데 에이, 맞아, 그 방법에 맞아, 대해서 맞아, 묘사를 하는 게 어떻게 묘사를 돼 있죠? 어머니께서 어떻게? 그러게 그게 내가 그림 동화 10권 점집에서 9권까지 읽었다고 그랬잖아요. 그걸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아무튼 이제 어떻게 그러니까, 했냐면은 그 이복 언니가 구두를 신게끔 하기 위해서 어머니가 발을 꺾어버리잖아요. 꺾은다기보다 약간 신고. 그런 내가 읽었던 책에는 네. 어떻게 나왔었냐면 너가 왕자비가 되면 걸을 일이 없어. 그 너의 발을 좀 잘라내도 되겠다. 그래서 발가락을 자르고 예 너는 마찬가지로 왕자비가 되면 걸을 필요가 없어. 뒤꿈치를 자르자. 방금 듣는데 너무 무서워. 인덕님 목소리가 너무 썩뚝 피가 그래서 그 신발 안에 피가 그렇게 절절절절 났다고 이렇게 묘사해야 돼요. 아 그렇구나. 이렇게 아, 네. 연기 수업하는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이제 이게 제일 사실 쇼킹하죠. 네, 쇼킹한 것 같아요. 잠자는 숲소의 공주. 네. 네, 이 원작은 흔히 알려져 있는 버전은 공주가 잠들어 있고 뭐 지나가던 왕자에서 왕자의 키스에서 깨어났네요. 네. 그렇게 해서 결국에 행복하게 사는 그런 얘기였잖아요. 로맨틱하죠. 그렇죠. 근데 용이 지키고 있는데 구해주는 또 그런 백마탄 네. 왕자 딱 이미지. 그렇죠, 그렇죠. 정말 그냥 전형적인 백마탄 왕자 이미지가 등장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원작이라고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오래된 버전에서는 내용이 전혀 다릅니다. 이게 어떤 공주가 어렸을 때 가시에 찔려서 죽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그 공주를 어떤 뭐 저택 같은 데에 묻고 보관을 합니다. 너무, 너무 사랑하던 딸이니까. 그쵸. 네.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왕이 지나가다가 그 공주가 죽어 있는 걸 본 거죠. 근데 너무 아름다워서 사랑을 나누게 돼버려. 그쵸. 이게 중세 시절 일방적인 사랑을 나누게 되는. 사랑했고 뭐 열매를 맺었다고? 그쵸. 네. 그래서 그 공주가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합니다. 네. 죽어 있었다는데 어떻게 출산을 한 건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죽은 게 아니라 혼수 상태. 잠들어 있는 거죠. 네. 네. 네. 그래서 그 아이들 쌍둥이를 낳았는데요. 이 쌍둥이가 자라면서 쌍둥이가 이 젖을 물려고 그쵸. 찾다가 네, 엄마 젖을 물려고 하다가 네, 그러다가 손가락에 박힌 가시를 빼냅니다. 네. 그러면서 공주가 다시 살아나죠. 그랬는데 주변에 애들이 있으니까 공주는 그냥 자연스럽게 그 아이들을 키운다고 합니다. 네. 말도 안 돼 진짜. 무슨 얘기가 그냥 자유로운 분이죠. 깨어났던 애가 생겼는데 그렇죠. 그런데 얼마 후에 시간이 지난 후에 이 공주를 성폭행했던 왕이 궁금한 거죠. 아, 그때 그 공주한테 무슨 일이 있을까? 지금 나가랬나? 지금 뭐 어떻게 살고 있을까? 지금 누워 있을까? 뭐 이런 게 궁금한 거죠. 누워 있을까? 네, 그래서 알아봤더니 살아 있는 거예요. 아이들과 같이. 네. 그래서 그 공주를 궁으로 부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왕비가 질투를 하죠. 왕비가 아, 저 쌍둥이 아이들을 없애버려야겠다 생각하고 저 아이들을 자기의 식사로 바치라고 명을 합니다. 네. 근데 그 공주와 아이들을 불쌍하게 여긴 궁정 요리사가 양고기였나요? 네. 네. 양고기를 아이들 고기로 속여 잔인한데요. 아이들 고기로 하니까 아이 대신 양고기로 네. 서빙. 아이 대신에 양고기로 속여 네. 양고기를 아이로 속여서 양고기를 대접을 하죠. 네, 대접을 네. 해서 왕비가 거기에 속아 넘어갑니다. 네, 맛있다 막 이랬을까나. 네, 근데 이 사실을 알게 된 왕이 화가 나죠. 화가 나서 왕비에게 이제 벌을 내리려고 하는데, 근데 그 순간에 모든 사실이 밝혀집니다. 사실 양고기였다. 그리고 아이들은 다 살아 있다는 게 밝혀지게 되고, 결국에 공주와 왕은 행복하게 살았다는. 그런 왕비는 네, 그래서 왕비는 불구덩이에 아 왕비는 던져지고 아 그렇죠 그렇죠 네. 네 왕이 가장 나쁜 사람인 것 이거 같은데 이거 무슨 내용이 이상한데요 이거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왕비도 피해자인데 그렇죠 오히려 왕비도. 지금 피해자도 뭐 하긴 제 엄청 큰 잘못은 저지르긴 했어요 아기들을 그 요리를 하려고 했으니까 근데 사실 왕이 진짜 나쁜 놈인데 막 그렇게 당한 거를 되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게 중세 시대 마인드인가 봐. 그때 둘이 저번 시간에 샹송 얘기했었잖아요. 네. 그 첫 번째 초대 샹송이 자기 그 여자 그 자기가 마음에 드는 여자를 원래 다른 사람이 그 여자에게 흑심을 품고 강간하려는 걸 지키려다가 그렇죠. 지키다가 자기가 강간을 하게 되거든요. 맞아 맞아. 근데 그걸 여자가 받아들였다는 그 상시에 그랬으니까 그 전전 옛날에는 더 이런 관점이 심했을 거예요. 그러게요. 옛날의 감성은 지금 감성으로는 좀 이해하기 거의 어려운 게 있죠. 더 동물급인데? 더 원초적인 그런 게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네. 아무튼 이렇게 약간은 동심 파괴스러운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이게 오늘 얘기했던 것 중에 가장 동심 파괴가 된 네, 진짜 쇼킹했어요. 네. 네. 앞으로 다시 그 만화를 봐도 아름답지 않을 것 같아. 아, 그 동화를 봐도? 그쵸. 네. 네. 디즈니 애니메이션 진짜 멋있게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저희가 동심 파괴가 정확히 됐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런 얘기가 있었다가 있었고 그 다음에 마무리로 우리가 엔딩 들려드립니다 코너로 한번 넘어와 볼게요. 네. 달달한 애니메이션. 네, 엔딩 들려드립니다 코너로 왔습니다. 사실 다른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에는 주인공 캐릭터가 죽는다거나 이런 부분을 찾아볼 수가 없었는데 이 애니메이션의 경우에는 많은 분들께서 엔딩을 많이 기억하고 계시더라고요. 기억했어요? 할 수밖에 없죠 사실. 나는 만화를 이 당시에 못 봐가지고 정확하게 얘기 못 해주겠네. 네, 그런 게 좀 아쉬운데요. 네. 아무튼 엔딩 한번 속속 팝시다. 네, 꿀덕님께서 한번 브리핑을 해주실까요? 네, 헤라가 원래는 쿠키였다라는 거를 저희가 미리 알려드렸어요. 네. 그래서 이제 쿠키가 그 달리기 사건 이후에 행방불명이 되는데, 쿠키 사건에 뭔가 의혹을 느꼈던 신문기자 알버트가 나름대로 맞아. 조사를 해요. 그래서 맞아, 쿠키가 맞아. 타락하는 모습을 엿보게 된 후에 헤라로 이제 재탄생 후에 이제 알버트가 죽음을 맞게 됩니다. 하지만 오로라 공주의 힘으로 기계인 알바트로스로 이제 다시 부활을 하게 돼요. 네네. 이름도 비슷해요. 결말 부분에 대해서 이제 호치의 비중이 좀 커지는데, 호치가 그 쿠키와 본래 서로 좋아했던 사이예요. 그래서 네. 쿠키가 사라진 이후에도 계속 마음속에 호치는 쿠키를 품고 있었어요. 근데 헤라가 쿠키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 이제 결정적인 순간에 그 냉정을 못 찾고 이제 쿠키 얼굴이랑 겹치는 거예요, 헤라가. 그래서 이제 호치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아, 그래서 죽었구나. 그리고 호치만 죽으면은 뭐 물론 슬픈 일이지만, 그런 호치를 좋아하는 키키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맞아. 키키가 위험에 빠진 호치를 구하려다 이제 또 같이 죽어. 마지막 화에서 이제 본래 모습으로 쿠키가 돌아오고, 그동안 자기가 했던 나쁜 짓들을 스스로 이제 용서하기가 어려우니까 스스로 이제 그 마음의 평정을 찾아야 된다 했나요? 그런 긴 여행을 떠납니다. 그리고 호치는 그런 그녀를 기다리기로 하고, 네, 키키는 또 이제 이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키키는 이제 떨어진 거죠. 그래서 이제 말없이 멀리 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꾸러기 수비대에서는 되게 그 캐릭터들이 많이 결말 부분으로 갈수록 많이 죽어요. 다 죽죠. 그래서 이거를 좀 많이 죽기 때문에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똘끼 새초미 찡찡이 빼고 다 죽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중 7명은 명이라고 동물이기 때문에 그중 7은 헤라 혼자서 죽인 거예요. 네. 그렇고 이제 덩이 비중이 적었는데, 덩이는 36화에서 도망치던 도중에 발이 바위에 끼어서 불길에 덩이랑 드라고가 죽을 때가 정말 좀 네. 어처구니가 없었죠. 네, 맞아요. 둘이서 덩이가 그 용암으로 떨어지고 드라고가 이제 구하러 날아갔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른 동물들이 다들 야 너네 거기서 뭐해, 빨리 여기로 올라와 너네 빨리 안 올라오면 너네 뭐 사천왕 친구 시킨다 하하하 막 이렇게 웃다가 갑자기 정말 갑자기 네. 억하고 죽어. 네. 정말 갑자기 용암이 갑자기 딱 덮쳐서 그때 갑자기 죽어서, 그건 진짜 정말 어처구니가 없죠 정말. 네, 그렇게 그게 시작이었어요. 마음이 안타까웠던 게 오히려 그 죽음의 순간에서도 그 친구들을 위로하면서,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냥 빨리 오라 이렇게 하는데 정말 네, 순간적으로 죽었죠. 야, 휴머니스트시네요. 약간 그것 같다. 딱 그 위기 탈출 넘버원을 읽는 듯한 느낌 들었어요. 네. 그리고 요롱이는 헤라의 함정을 간파하는데 이제 쿠키 집을 찾아갔을 때 죽었죠. 그때 마초랑 그 네 마리인가 한꺼번에 죽었을 때 그 멤버 중에 하나가 요롱이랑 마초랑 그다음에 미미랑 죽었던 것 같아요. 예. 더 있었어? 뭉치 아니야? 아니요, 거기서 찡찡이가 죽을 뻔했는데 찡찡이는 마초가 찡찡이를 잘 감쌌어요. 그래서 맞아요. 살았죠. 아 맞아 맞아, 그때 찡찡이 같이 들어있었는데 마초가 감싸서 그 무너진 집안에서 그쵸, 여러분 찡찡이만 살아남는 거구나. 마초의 위대함을 아시겠어요? 하덕님께서 계속 마초를 그러시고 계시네요. 그리고 강다리는 그 뭉치랑 항상 티격태격하던 사이인데, 아마 이 사건을 계기로 좀 뭉치가 강다리에 대한 고마움을 품게 된 것 같은데, 강다리가 헤라의 공격을 대신 막고 죽어요. 뭉치 대신에. 근데 또 몽치는 그 헤라한테 목숨을 갚는다면서 덤비다가 또 죽고. 미미는 어떻게 죽죠, 미미? 미미도 마초랑 요롱이가 죽을 때 그 집 안에서 헤라한테 같이 죽어요. 아, 그래서 그때 죽은 거구나. 네, 그때 좀 미미는 쥐도새도 모르게 그냥 죽어서 살아요. 미미가 비중이 약했죠. 네. 자, 그렇게 해서 한꺼번에 그러니까 두 마리 정말 다섯 마리? 그러니까 그 집 안에서 벌써 네 마리가 죽고. 집에서 세 마리가 죽고, 세 마리가 죽고, 맨 처음에 덩이랑 드라고 두 마리가 죽고, 거기에 또 누가 죽죠? 아, 거기에 호치랑 키키가 같이 죽고, 그리고 몽치랑 강다리가 같이 죽죠. 그렇게 총 9명이 죽네요. 9마리가 살아 죽고 결국 세 마리가 살게 되죠. 세 마리가 살아났는데 그 똘기, 새초미, 네. 찡찡이. 얘네 어떻게 부활하죠? 얘네 부활도 뜬금없어요. 이 동화나라가 거의 완전 망해서 이제 쓰러질 위기에 처하게 되잖아요. 대마왕 마라에 의해서. 그때 똘기가 희망을 버리지 않으면 이게 원래 살아나는 거거든요. 다시 동화나라가 살아나요. 그래서 똘기가 나는 희망을 버리지 않아 뭐 이런 식으로 소리를 치니까 갑자기 막 빛이 위로 쭉 올라가면서 진작 올라올 것이지. 그렇죠. 그러면서 동화나라가 다시 살아나고 그러면서 저 멀리서 이 친구들 죽었던 친구들이 막 하하하 웃으면서 돌아옵니다. 좀비야? 그때 똘기가 아 역시 너네 살아 있었구나. 그러니까 호치인가가 아 그럼 당연하지. 동화하기 때문에 가능한 동화하기 때문에. 그리고서 그 멤버들이 구슬을 하나씩 몸에 어딘가 붙이고 있잖아요. 그거로 힘을 모으지 않아요? 네 맞아요. 그걸 모아서 그 광선 같은 걸로 그 원기옥 같은 느낌. 네네 맞아요. 원기옥. 네. 그렇게 모아서 그거를 그 헤라를 향해 날리는 건가요? 아니요. 그 헤라는 이미 그 전에 거의 그로기 상태에 빠져서 쓰러져 있었고요. 근데 그 헤라도 대망 마라에서 죽을 뻔한 위기에 처했었는데 쓰다 버린 거구나. 이제. 네, 그렇죠. 이제 쓰다 버린 거죠. 더 이상 필요가 없어졌으니까. 근데 그걸 이 살아남았던 똘기랑 새초미랑 찡찡이가 구해줍니다. 헤라도 구해주고 그래서 그 나머지 12마리 동물들이 힘을 합쳐서 마라를 무찔 때 헤라도 도와줍니다. 근데 걔네 구슬이 없잖아요. 근데 똑같은 걸 쏘더라고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희망 때문에, 희망 때문에. 네, 그 희망의 힘이죠. 희망의 힘. 희망을 잃지 않으면 혹시 다 할 수 있어. 마라는 마라가 없어지고 동화나라는 평화가 찾아오는 건가요? 네, 그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해피엔딩이 아닌 것은 쿠키군요. 쿠키가 그러니까 이제 헤라가 원래 본 모습으로 돌아와서 쿠키가 됐고 네. 쿠키는 여태까지 내가 저지른 잘못을 감당할 수가 없어 동화란에 더 이상 있을 수 없다 나는. 네네. 그래 짐을 싸서 난 떠날래 하고 떠나고 호치는 그거를 바라본 거야. 네, 바라보면서 그러면서 자기를 죽음으로 죽으면서까지 자기를 좋아해줬던 키키는 버리는 거죠. 그런데 나쁜 놈이라니까? 나쁜 놈이네 호치. 나쁜 놈이에요. 그리고서는 그 와중에 키키는 이제 막 눈물 흘리면서 바라보면서 그래 호치 잘 됐어. 아니 어떻게 보면 첫사랑을 택하는 거라 볼 수가 있죠. 근데 생각을 해봐요. 자기를 지금 죽이려고 했던 여자랑 자기를 죽으면서까지 지켜주려고 했던 여자가 있는데 네. 지금 그러면은 어느 놈이 나쁜 놈이요? 자신의 가치관을 강요하지 마요. 알았어요. 첫사랑이 그렇게 중요한 거 없죠. 사람의 마음이래. 동물의 마음이라는 것도. 근데 또 그 와중에 강다리는 또 옆에서 그 키키를 또 감싸주대? 네 맞아요. 어? 새로운 로맨스 시작인가요? 그리고 또 그 뒤에서 마초가 미미한테 아 마초가 호치와 맞아. 쿠키를 봅니다. 그러면서 아 역시 사랑은 오고 가는 청춘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놈의 청춘. 그쵸. 그러면서 나도 미미한테 청춘 고백이나 할까? 이랬다가 그냥 유야부야 넘어가게 됩니다. 네, 그리고 새초미랑 그 똘끼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상태로 끝나는 건가요? 그렇죠. 미적지 역시 똘기는 미적지근해가지고 리더 자질이 없다니까. 대마왕한테 속았다고는 하지만 전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저질렀어요. 언젠가 돌아올게요. 제가 잘 용서할 수 있을 때. 꼭 돌아와야 돼, 쿠키. 조심해, 쿠키. 키키. 귀엽어. 언제 내가 우는 거 봤니? 그게 아니라 눈동자에 난 땀이나 닦으시라고. 정말 잘 됐다. 호치도 쿠키도 또 키키도 다 해결됐잖아. 만났다 헤어지고 그 뒤에 찾아오는 새로운 만남. 청춘이라고. 좋아. 나도 미미한테 청춘 고백을. 이번 미미 너한테 고민이 한 가지 있는데 궁금하지 않니? 그게 뭔지 알겠어. 전에 대장이 말했던 두통약으로 시작되는 가슴 찡한 얘기 말이지. 나도 궁금해서 못 참겠어. 결국 세 명이 남는 엔딩을 그 생각 아까 그랬잖아요. 네. 그 왜 이제 와서 그 빔이 나오냐. 저 사실 이 만화 보면서 생각을 했던 게 항상 그 똘끼가 가지고 다니는 물건 중에 하나 요지경이라는 게 있는데 네. 요지경은 막 비추면 블랙 전사의 정체가 드러나잖아요. 처음부터 그냥 여기저기 다 비추고 다니지. 왜 굳이 나중에 꺼낼까? 제작자의 의도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어요, 저희는. 그리고 항상 그 우리가 그 앞에서 그 얘기를 못했다. 그 해치울적에 항상 그 요지경으로 블랙전사를 찾아내고 네. 블랙전사를 이렇게 때려서 거의 죽을 지경까지 만든 다음에 그 알바트로스가 표로 나타나서 생명의 빛! 이게 처음엔 생명의 빛! 이게 처음에는 블랙 전사가 꽃으로 변하잖아요. 두 번 죽이는 거라고 보면. 아, 그 나 그 생각도 했어요. 그러면 애시당초 알바스트로스가 가서 처음부터 생명의 빛까지 왜 굳이 걔네가 가서 이렇게 그렇죠 블랙 전사를 찾은 것까지 일을 하는데 처음부터 알바스트로스가 나타나면 너무 덩치가 크니까 그 숨을 거 아니에요 블랙 전사가. 그래서 애들이 들어가는 일을 하는데. 그러면은 블랙전사 나타나면은 그 시장초 생명의 빛으로 끝내지 왜 애들이 꼭 목숨을 내놓고 막 소환까지 가면 싸울까 이런 생각은 했었어요. 저도 생명의 빛은 동일하게 궁금했던 것 같아요. 움직이면 안 되나 봐요. 그 캐릭터가 쓰러져 있어야 되나 봐요. 아 그러고 보니 그 생명의 빛을 쏠 때 네. 항상 블랙전사들이 본체의 모습이 아니라 이제 거의 죽어서 막 영혼 네. 같은 게 영혼 같은 게 막 공중으로 날아갈 때 그때 그 영혼을 쐈던 것 같아요. 고인사살. 네, 고 상태에서만 네. 생명의 빛이 통하나 봐요. 그렇구나. 갑자기 심도 있었다. 사실 엔딩을 모르셨던 분들한테는 엄청나게 충격이었던. 그렇죠. 12마리 네. 멤버 중에서 지금 9마리가 죽는 멤버 그렇죠. 엔딩인 거잖아요. 네. 이렇게 엔딩 들려드립니다. 코너를 들어봤습니다. 베테랑 애니메이션. 네, 저희가 이제 클로징 멘트를 할 때가 왔는데요. 네, 준비하시면서 어땠어요? 다른 애니메이션들과 다르게 또 느낀 점이 있다면? 또 일단 주자가 리믹스 변명부터 하고 하면 안 될까요? 아, 그러세요. 네. 원래 제가 그 해보려고 했는데 네. 저 이거를 못했어요. 그래서 컴퓨터가 고장나서 컴퓨터도 고장났기도 했고 저의 음악적 바닥이 드러난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한 달 동안 작업해서 못하면 네. 전작의 레퀴엠을 마지막으로 정말 레퀴엠스럽게 전작 EDM 아니었어요? 아 그게 그랑조입니다. 아 네, 순서가 바뀌어서 그쵸, 그쵸. 네, 아, 네. 네. 그래서 UKM을. 마지막 네. 장소를 보내면 끝내려고요. 네, 네. 아 그러고 보니 되게 뜬금없는 건데 네. 12지 신하니까 그 동물을 신으로 삼는 게 또 있잖아요. 그 동양에 그 사방 신 있잖아요. 아 그거는 뭐 특히 아, 좋아하셨나요? 주작 그거요? 네, 그 뭐 자청룡 우백호. 어, 그거 옛날 그런 거 영화 만화도 있었는데. 태왕사 신기. 그렇죠, 그렇죠. 네, 그거 네. 뭔가 되게 그것도 포스 있지 않아요? 그렇죠. 걔네들은 그때 다 걔네가 더 세 보여요. 당시 PC 게임으로도 많이 나왔었어요. 맞아요, 그 뭔가 캐릭 만화 같은 거 있었던 것 같은데. 바람의 나라라고 혹시 아시는가 보죠. 그거 하다 스페이스바 부서졌어요. 스페이스바에 동전 끼워 놓으면 되죠. 아 그래요? 네, 그러면 스페이스바 그냥 눌러진 상태로 계속 이렇게 공격하면. 저는 그때 리니지 같은 거. 아. 네. 변명. 어. 아무튼 그 주작 현무 또 뭐 있죠? 청룡. 백호가 있죠. 백호. 네. 자청룡. 예전에 탑플레이드도 아, 그거를 그러네. 했던 것 같아요. 네, 이걸로. 훨씬 세 보이죠, 사실. 그쵸. 어, 현무 생긴 거 봐봐요. 그쵸. 등딱지에 막 그 가시 올라와가지고. 맞아요. 머리 세 개. 어, 엄청나죠. 훨씬 제 덩치도 크고 다들. 네. 꾸러기 수비대는 이렇게 꾸러기로 끝나는 거군요. 귀엽죠. 꾸러기들의 사랑과 이제 그 희망의 빛으로 끝났죠. 네, 어린이들은 이제 꾸러기는 있고 이제 더 센 거로 더 자극적인 거 가는 정말 다음에 태어나신 게 하겠어 이러다. 네 아무튼 다시 이렇게 BGM을 들어보고 또 이렇게 얘기를 나눠보니까 되게 재밌었어요 저는. 네 저는 네. 어렸을 적에 사실 못 가졌던 추억이라서 네네. 이제 한번 쫙 봤기 때문에 다른 아이들의 대화에 이제 낄 수 있겠구나 이런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꿀덕님 어떠셨어요? 오랜만에 동심으로 돌아간 느낌이고 저는 꾸러기 수비대 하면은 어렸을 때 아기 때 7살 이때 어머니가 선물로 장난감 꾸러기 수비대 로봇을 사주셨던 기억이 나요. 근데 로봇이 있어요? 꾸러기 수비대 로봇이 있습니다. 근데 되게 이상하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알바트로스 몸체에다가 네. 꾸러기 수비대 얼굴만 이제 팔, 다리 막 여기 막 가슴 이렇게 얼굴만 박혀 있는데 조금 징그럽게 생겼는데 한편으로 어린 시절에 갖고 놀아도 이건 진짜 안 닮았다 이런 느낌. 엄마가 이거 왜 사줬을까? 동심파괴 위해서. 네. 허동이 뭔가 말씀하실 게 있는 것 같은데. 네. 오랜만에 꾸러기 수비들 보니까 네. 정말 이게 동화 나라들을 조금씩 바꾸는 거잖아요. 원래 다 알고 있는 얘기들을 네, 네. 조금씩 바꾸는데 네. 그 상상력이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진짜 훌륭했어요. 그렇죠. 정말 어렸을 땐 이런 걸 정말 당연하게 보면서 자라왔는데 어느 순간 상상력을 잃어버린 것이 아닌가 싶어서 교훈적인 결말이 됐어. 난 아닌데. 좋겠다. 그래서 내가 지금도 이렇게 사는 거예요. 철이 없어. 아니요. 비공감해요. 정말 부러워서. 저는 정말로 그런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네.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창의적인 사람. 그런 사람은 기업에서 인정하지 않아요. 저는 그런 데서 일하면 안 돼요. 저는 막 진짜 나중에 막 디즈니 막 이런 데서 일하는 게 꿈이에요. 저 회사 차릴 건데 취직하세요. 그러면 저도 입사시험 거쳐서 그래요? 공정하게 네. 근데 저는 되게 하고 싶은 게 많아요. 그래요? 하고 싶은 게 되게 많아. 나? 그중 하나일 뿐 아니에요? 나? 그렇죠. 네. 우리 되게 오늘 되게 막 분운하네요. 네, 네. 그 정신없이 끝나네요. 네. 아무튼 저희 끝내긴 해야 되니까 네. 네. 팔팔한 애니메이션은 페이스북으로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에서 팔팔한 애니메이션 검색하시면 재미있는 비하인드 스토리와 추억이 샘솟는 만화 뉴스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많은 방문 제발 부탁드립니다. 좋아요에서 좀 많이 늘려주세요. 하트. 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 본 방송은 감정 랜드마크 신촌 플레이버스와 함께합니다.